태고동풍에 저리를 당하야 님의 분묘를 찾아 가서 분묘 앞에 황토여 황토위에다 채소 깔고 채소 위에다 조조반 놓고 조조반 위에다 좌면지 깔고 좌면지 위에다 상간지 베고 사려간 음식을 버릴 적에 우병 좌면 어덕 육서 홍동백서에 호기탕 실과를 전자우준으로 촤르르르 버릴 적에 염통산적 양복기 녹두떡 살지찜이며 인삼녹용에 도라지채요 고비고사리 두루채며 왕십님이 나리채요 먹기 좋은 녹두나물 신계곡산 무인처에 모루타래도 곁들여 놓고 함정의 양유리며 연안 배천에 황밤대추도 놓고 경상도 풍기준시 수원홍시며 능나도를 섞어놓어서 참모롱이 둥글둥글 청수박을 대모장도 드는 칼로 꼭지를 스르르르 돌리워떼고 강릉생창을 주르륵 부어 은동글반 수목조로다 심한송송 홀라 한 걸음에 한 그릇은 캥이로구나 술이라니 이백의 기경 포도주여 뚝 떨어졌다고 낙화주라 살림처 사이에 송엽주로구나 도연명에 국화주며 마고선녀 천일주며 맛좋은 감옥노 빛좋은 홍서주 청서주 왠가 술을 다 고만두고 청명한 약주술을 노자작 앵무배에 젖잔 부어 산재하고 두잔 분이 점작이요 석잔 부어서 분상묘전에 대배연 후에 옷은 벗어 남게 걸고 그냥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 오열창탄의 곡을 할 뿐이지 뒤따를 친구가 전혀 없구려 잔디를 뜯어 죽었소 왜 죽었소 옷 같은 날 여기 두고 왜 죽었단 말이오 선영의 불이긴들 절초하리가 니스이며 한식명절 당도하여도 잔디릴 사람이 전혀 없구려 일고 황분이 가련하구나 한지로다 집을 삼고 황토로다 포단 삼으며 금잔디로다 우를 삼고 산천초목을 후를 삼으니 두이견 접동이 퍼시로구나 심야 공사 어문 밤에 홀로 누워있기가 무섭지도 않단 말이 님 죽은 혼백이라도 있거든 나를 다려 만 가소